좀 이상하게 네 연락을 자꾸 기다려 왜 말까 어설픈 사이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 맘은 계속 ING 죽지는 않아 되지 좀 마 그냥 내버렸던 마음은 아직은 ING Oh no no no no no no no Just tell him that I love him yeah yeah 그냥 확 말해볼까 슬쩍 다가갈까 내 마음은 여전히 ING What's above above above 네 앞에서 말도 못해 왜 이럴까